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오늘 12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유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남북 양측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의 실무접촉 결과 발표문을 내고 오는 12일에서 13일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 6.15 7.4 공동행사 등 당면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제에서도 남측은 6.15 7.4 공동행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측을 자극하였습니다. 북측은 남측이 제의한 12일 당국회담도 동의하고 그 실무접촉 장소로 판문점도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측이 양보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남측의 수석대표를 통일부 차관으로 정하면서 북측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2일 당국회담을 유보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서기국장의 격이 남측 정부 주장대로 차관급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연구실장은 조평통의 수많은 부위원장보다 서기국장이 알짜배기고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은 과거 장관급 회담에 나온 내각 책임 참사보다 급이 높다. 오히려 남한이 요구하니 북한이 급을 높여서 나온 것이라며 북의 진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부총리급이라며 총리급 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MBC 라디오에서 통일전선 부장은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을 합친 직책으로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통일전선 부장은 통일부와 국정원 정도를 더한 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겸한 거대 조직의 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서기국장은 장관급이 맞고 때로 그 이상이기도 하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결국 남북 당국회담의 무산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것은 남측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 당국회담이 재개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예견케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오늘 12일 대북 수정 제의는 없다며 문제를 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올해 상반기 정말로 전쟁 직전까지 여러 번 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코리아 반도는 정전협정의 무효화 상태에 있고 개성공단은 금강산에 이어 사실상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 무슨 격을 논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당국회담을 성사시킬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이상 소모적이고 무익한 격 논쟁이나 기싸움을 중단하고 남북 당국회담의 통일부 장관이 나섬으로써 회담 성사를 바라는 온결의 희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당장 6.15 공동행사에 민간 대표단의 방북부터 즉시 허용하고 당국 대표단도 참여하겠다고 호응하는 동시에 7.4 공동행사에도 민간과 당국이 함께 참여하겠다며 시원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북 사이에 신뢰가 생겨 현안들이 해결되며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